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문사가 있어요. 여기에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이곳에서 대표적인 기자 중에 한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19살 된 딸이 한 번도 말썽을 부리지 않는 딸이고 이쁘고 순수하기만 한 귀한 자기 딸이 행방불명된 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얘기하면서 흔히 끼면서 이 소녀의 아버지가 전화를 한 거예요.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지닌 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대답을 안 해주고 요청도 반응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신문사가 좀 이렇게 도와주지 않겠냐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아버지의 아픔과 흐느낌이 동감이 느껴져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자가 딸의 친구들과 경찰 인터뷰를 시작했을 때 이것이 복잡한 비극적인 이야기인 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생각보다 딸은 그렇게 훌륭한 딸이 아니었어요. 마약 중독자였고 갱의 여자친구였고 범죄를 실제로 저질리기도 하고 때로는 몸을 파는 일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죠. 며칠 후에 경찰이 이 그녀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이런 내용의 자세한 것을 말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 기자가 그 아버지와 같이 그녀가 진짜로 순수한 소녀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것이 아버지의 생각도 틀렸고 자기의 짐작도 틀렸다는 걸 보고 삶에 대한 습관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진실을 밝혀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진실을 탐사하고 거짓을 폭로하는 삶의 태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기자의 이러한 삶의 태도가 크리스찬을 향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거짓 믿음에 속아 있는 사람들처럼 어쩌면 소녀의 아버지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부활하셨다라는 얘기가 저들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탐사해서 리포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진실을 찾아서 거짓을 폭로해야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실을 대면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탐사 보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성품과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탐사의 의지가 깊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법의학자, 의학자,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을 보고 싶은 대로 봤던 사람은 바로 사실대로 믿지 않고 진리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쓴 책이 예수 사건, 부활 사건. 아주 시카고 트리뷴지의 최고의 기자라고 일컫는 리스트로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국에도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죠. MBC에서 앵커 역할을 하셨던 조정민 앵커. IMBC 사장님까지 하셨어요. 맨날 늦게까지 보도하고 애를 쓰고 객관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사실을 말해야 되는 직업 윤리가 있잖아요. 함부로 방송했단 큰일 나잖아요. 맨날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아침에 눈 떠봤더니 아내가 없어진 거죠. 이거 어디 가나 하고 봤더니 맨날 술 취해서 들어와서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사라진 따라가서 어디였다? 이상한 교회에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탐사를 해야겠다. 컬트에 속한 거 아니냐 해서 탐사하기 시작하다가 새벽마다 말씀을 따라가서 듣다가 믿음이 생겨버린 거야. 리스트로벨도 조정민 목사님도 지금은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돼 있어요. 두 분 다 목사님으로 최고의 설교자를 지금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6장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여기는 언론인이 아니라 어부가 있어요. 어부들이 있는데 언론인들이 안 믿는 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분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들의 부활 신앙이 어떻게 장착되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인들이 끝까지 십자가 상에도 있었고요. 무덤에 시체를 집어넣었을 때도 이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져다가 여인들이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주님을, 이건 인간적인 정의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다른 제자는 다 이미 뭐 도망간 상태였는데 이게 잠깐 화우링이 좀 나네요. 도망갔는데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바르지? 거긴 돌이 큰 게 있는데 어떻게 옮기지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미 다 문이 열려 있어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얘기했지 않냐. 이틀 전에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라고 미리 얘기해뒀어요. 아, 이 청년은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전언해 준 것을 전언해 줍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놀라가지고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뛰어갑니다. 전하라 그랬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 여인 중에 한 명을 만나주셨어요. 특별히 만나주셨어요. 이 여인은 가다가 기절할 것 같으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이셨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여인들 세 명한테 알리라 그랬는데 안 알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격려할 뿐만이 아니라 전하라 합니다. 전했는데 믿었다 안 믿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만큼 십자가의 충격이 컸어요. 분명히 죽은 거 봤단 말이죠. 십자가의 의미와 약속의 말씀은 생각도 안 나요. 트라우마가 너무 커요.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를 못해요. 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예 안 믿어진 게 아니라 아예 안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자, 12절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 두 제자입니다. 갈 때도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해주고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가서 알리라 했는데 알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만큼 십자가는 사실이었고 충격이었어요. 실제였어요. 믿지 않아요. 십자가는 그 사건은 봤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증언자가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몇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목격자들, 여인들이었어요. 변함없이 예수님 일어나 저러나 힘들마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늘 주님을 사랑하고 옆에 따라다녔던 여인들, 그러니까 부활의 첫 번째 증인도 이 여인들이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뢰는, 예수님과의 신뢰는 변하면 안 돼요. 배신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러나 저러나 삶이 위협해 보여도 가는 것이죠. 9절 말씀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세요. 주님을 잃어버린 것에 가장 큰 충격이 있는 이 여인. 삶에 새 삶을 주었고 새 희망을 주었고 새 하나님 나라 자기 삶을 준 그분이 사라진다는 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만나주세요. 제일 크게 사랑할수록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더라. 못 봤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무리를 걷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 기적도 받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도 체험했고 눈먼 자를 뜨게 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까지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렇게 많이 말씀했는데도 십자가의 죽음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그냥 죽고 끝났다라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걸로 그냥 끝나버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못 박아서 얘기를 해요. 그래도 믿지 못했더라.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낙담할 이유가 없다라는 반면 교사에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믿음 좋게 생기셨어요? 의심 많이 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낙담할 필요 없다.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이렇게까지 안 믿어지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주님이 이들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사명을 받으니까 이분들이요, 대단히 뛰어난 하나님의 사도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내가 큰 확신을 가져야 주님의 일을 하겠다. 나도 좀 강한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순종하면 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큰 믿음이 생기고,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 순종 가운데 따르는 표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제가 보는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안 믿었어요. 의도적으로 안 믿기로 결정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아니까 의식을 환기시키고 좀 보호가 된 세이프티 존으로 부르셨어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갈릴리로 먼저 가라. 이 장소는 첫 기억, 첫 부름, 첫 사랑의 장소입니다. 제자로 부르셨고 주님의 능력을 맛본 장소입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였다는 그 기적들, 제자들이 정말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거닐었던 그 장소로 데려온 거죠. 특별히 누구에게 필요한 장소였냐면 바로 베드로한테 필요한 장소였어요. 마가복음 1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다음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성만찬을 베푼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가 다시는 이 땅에서 마시지 않겠다. 그럼 언제 마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마시는 거예요. 성만찬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러브 피스트, 결혼 언약 때 잔치를 벌일 때 다시 내가 이걸 마시겠다는 뜻이에요. 재림할 때 이것을 다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그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에 그들이 찬미와 감람산으로 마지막 날을 보내는 거예요. 야, 그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얘기하니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 이미 다 예언해놨어요. 아, 그런 얘기가 베드로한테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충성도 1인데 명색이 내가 제자 1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갈릴리를 얘기하셨어요. 내가 먼저 갈릴리를 갈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짜오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갈릴리를 가리라 하고 곧 끝나자마자 나는 안 버릴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뭐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주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있죠.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세 번 치유를 해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사랑의 확인으로 회복을 시키는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였어요. 그 땅에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죠. 낙담됐을 때, 힘이 없을 때, 믿음이 약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고향 같은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각자에겐 또 그런 장소가 있어요. 크게 은혜 받고 주님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저기 기도원 하나 있어요. 막 부인하고 돌아다니다가 막 교회는 다녔는데 마음에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은데 거기 올라가서 주님과 대면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한참 많은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올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저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그 마음.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디냐면 합정동에 있는 이 외국인 선교사 묘지. 거기에 거기 가면 언더우드 아펜젤라. 늘 가서 그 자리에서. 이곳이 갈릴리였어요. 회복되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장소, 하나님 깊이 만날 장소,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올라오십시오. 또 예배당에 오십시오.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은요, 사명의 장소예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요.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이 갈릴리가 이방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처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위한 거지만 열방을 위해서는 이방의 갈릴리예요. 여기에서는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곳이에요.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갈릴리로 다시 가라. 그 갈릴리 안에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 갈릴리에 다 부르셨어요. 열두 제자들, 열한 제자, 한 명은 실패했잖아요. 열한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 의미를 좀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의미를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과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 신앙이 없다면 이거는요, 이 신앙의 힘이요 반밖에 안 나와요. 부활의 힘이 확 들어가야 돼요. 이런 능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부활 사건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사건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신 것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죄인인지 선생인지 랍비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죄와 죄의 통치로 완벽하게 이겨버린 사건이란 거예요. 이기는 길을 내신 사건이란 거예요. 속죄와 구속과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점을 찍은 사건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공포하신 거예요. 온 우주에 선포하신 거예요. 죄가 끝나는 길, 죽음이 끝났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속죄를 위한 사건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공의를 행하자니 이 아이들이 불쌍하고 사랑을 행하자니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있고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 몸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킨 그런 사건이란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정죄함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정죄를 끊어버리는 어떤 죄의 정죄도 끊어버리는 사건이란 거예요. 주님은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 계속적으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대신 죽은 대속의 은총을 말미암아 죄 용서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십자가의 놀라운 말씀이고 이것을 확증한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 십자가는 좋은데 부활을 못 믿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란 거예요. 두 번째, 이 부활과 우리의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과 우리의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실존적 삶의 이 부활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모든 인간은 로마서 7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주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에 무슨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 하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온다. 육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실존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이 실존 때문에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이 두 속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십니까? 여기다 아멘 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죄의 소욕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받을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여전히 이런 모습이지만 그것을 소망하고 이 시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성경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삶이다? 성화의 삶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화의 삶. 왜요? 우리는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결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 믿고 계속 가는 거예요.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저버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예요?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과.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하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몸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냥 몸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변화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변함없는 성경의 주님의 약속이에요. 옆 사람에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깨어 있으시오. 네, 네. 히브리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준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어떻게 나타나신다고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에는 난리와 소문, 전쟁, 기근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또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의 나라가 있어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의 나라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과 27절에 말씀해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는 자들, 그 믿음 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속자들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은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요 근래 나오는 노래가 참 잘 이렇게 믹스해 놓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한참 듣고 왔는데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뚜드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날이 오고 있어요. 우리 삶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날을 품고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주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목사님 설교가 좀 괜찮대. 어쩐 딸을 따라서 병도 고쳐준대. 팔자도 고쳐준대. 축복이 있어. 이것이 복음이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부활하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고 전하는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돼서 좋겠습니다.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전해야 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 부활뿐만이 아니라 삶 안에서 살아나는 부활도 있어요. 이 예수님과 만난 자들은 살아납니다. 저는 이게 바라기는 우리 시대 가운데 북한과 이 세대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짧게 우리 간절하게 좀 기도하고 계속해서 또 순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